말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지. 힘겨운 이별 앞에 멍하니 서서 그대 처음부터 날 사랑하지 않았네. 잠시 내 옆에서 있었을 뿐. 난 그대가 나의 삶이라 믿어왔지. 그대를 위해서 난 사는 거라고. 하지만 그대는 내가 원했던 사람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네. 사랑 앞에 더 이상 무릎 꿇진 않겠어. 더 이상의 슬픔은 없을 테니까. 그대가 날 버리고 떠나간 뒤에라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니. 사랑이여 이제 내가 달려갈 테니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줘. 난 처음부터 그 사람의 여자가 아니었나.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았고 난 끝내 그의 뒷모습을 보아야만 했다. 그래 이젠 웃어야지. 난 처음부터 그 사람의 여자가 아니었으니. 난 그대가 그대를 위해서 난 사는 거라고. 하지만 그대는 내가 원했던 사람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네. 사랑 앞에 더 이상 무릎 꿇진 않겠어. 더 이상의 슬픔은 없을 테니까. 그대가 날 버리고 떠나간 뒤에라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니. 조금만 기다려줘. 사랑이여 이제 내가 움직일 테니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줘. 그대는 내가 원했던 사랑 단 한 번 더 주지 않았네. 사랑할 때 더 이상 무릎 꿇진 않겠어. 더 이상의 슬픔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았고, 난 끝내 그녀의 뒷모습을 보아야만 했다. 그래, 이젠 웃어야지. 난 처음부터 사람의 남자가 아니었어. 난 그대가 나의 삶이라 믿어왔지. 그대를 위해서 그대는 내가 원했던 사랑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네. 사랑할 때 더 이상 무릎 꿇진 않겠어. 더 이상의 슬픔은 없을 테니까. 사랑할 수 있으니 사랑이여 이제 내가 달려갈 테니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줘. 사랑이여 이제 내가 움직일 테니 거기서 기다려줘. 난 끝내 그의 뒷모습을 보아야만 해.